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습니다. 당은 인민을 하늘처럼 존대하고 스승으로 여기며 인민은 당을 어머니와 같이 무한히 신뢰하고 따르는 우리의 일심단결이야말로 조선의 참모습이며 선군혁명의 전화지대본입니다. 시와 노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러러 따르는 우리의 김정은 동지. 하늘을 뒤덮은 목장구름, 광란하는 난파도에 길도 통신도 다 끊어진 땅, 저래고도에 놓인 사람들의 가슴을 흔들며 무산역 광장에 직승기 내렸다. 와와 그리움의 홍수가 터졌다. 감격의 해일이 일어번졌다. 맨발로 비젖은 어체로 달려나온 남녀로서 비행기를 에워싸며 오르쓸며 흐느낀다. 망망한 재난의 바닷속에서, 쏟아지는 빛발 속에서 목매어 우르르던 평양의 푸른 하늘을 싣고 왔다. 꿈에도 더듬어 찾던 원순인 품, 그 정이 인민을 감싸 안았다. 그 사랑이 북변 땅을 그려 안았다. 얼굴마다 흐르고 흐르는 것은 눈물인가 빗물인가. 한제 낳은 북변 땅 자식들 생각에 쪽잠마저 잊고 끼니마저 번지실 어버이의 모습 눈에 삼삼 오려와 소리 없이 터치는 오열의 바다요. 사품치는 격정의 인파, 일꾼을 향해 다가서며 여기저기서 원수님의 안녕을 묻는 눈물 젖은 목소리들, 사람들의 손과 손을 잡으며 그 젖은 어깨들을 부둥켜 안으며 격정에 갈린 목소리로 일꾼은 외친다. 여러분, 경의하는 원수님께서는 지금 북부 피해복구 전투를 진두지휘하고 계십니다. 오, 듣느냐, 원수님의 살붙이 그품 떠나 순간도 못 사는 인민이여. 우리 하늘의 사랑의 태양은 눈부시다. 무거운 재난의 하늘을 들어올리며 도저오르는 만세소리, 만세소리. 아, 비젖은 가슴들이 애타게 기다리던 원수님 소식, 그것은 마음의 소리가 엉키었던 재난의 구름을 가셔준 삶의 햇빛, 운명의 햇빛. 곱게 드리웠던 목장 구름이 쭉 갈라지고 비가 멎는다. 맑고 푸른 하늘이 열리는 북변 땅에 쏟아져 내리는 햇빛, 저 햇빛. 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진데도 원수님 한 분만을 이 세상 끝까지 따를 신념의 기둥이 옥초같이 떠받든 천심의 하늘에 우리의 태양 더 높이 솟아 빛난다, 빛뿌린다. 그렇습니다. 뜻밖의 대재난을 당한 인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키는 사업에 순차적인 관심을 돌리시고 육친의 정을 거듭 부어주시는 우리의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 이 세상 천만 부모의 사랑을 다 합쳐도 비기지 못할 뜨거운 열과 정으로 인민중시,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새 역사를 펼쳐가시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를 우리 혁명의 진도에 높이 모시어 내저국의 북변당에서는 이제 멀지 않아 사회주의 만세소리, 노동당 만세소리 힘차게 울려 퍼질 것이니 우리의 마음속에 언제나 친근한 어버이로 계시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를 우러러 따르는 인민의 진정 노래되어 울려갑니다. 내 나라 은금이 강산 화창한 방방곡곡이 그네론 그 손길 우리여 꽃피는 꿈도 많아라 즐겁고 희망 넘친 우리의 생활 속에 언제나 정답게 창조의 열정 넘친 우리의 위훈 속에 진군의 노래로 울리는 친근한 그 You. 우르르 따르는 우리의 김정은 동지. 시와 노래를 보내드렸습니다.